지켜야 돼. 지난번에 저기 조경민 군이 냈던 레포트를, 조경민 군이 레포트를 한 주 늦게 내가지고, 이게 제가 읽어보고 돌려줬는데, 그 레포트에, 지난번에 그 냈던 레포트 중에 이제 명예혁명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로크 시대의 17세기에 자본주의 세계가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17세기에 자연과학과 기술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존 로크의 정치 사상은 어떤 것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이게 레포트였죠? 그래, 안 그래요?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딴 데 보고. 근데 지금 조경문 군이 낸 레포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보면, 존 로크와 같은 시대의 중요한 잉글랜드의 과학자가 누구죠? 뉴턴. 네, 뉴턴. 아이작 뉴턴. 지금 17세기 잉글랜드의 뉴턴하고 17세기 잉글랜드의 로크는 말 그대로 17세기 유럽의 18세기의 프랑스의 슈퍼스타들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는 몽테스키에를 들어가면서 이른바 영국, 잉글랜드라고 하는 선진국으로부터 프랑스라고 하는 후진국이, 지금 우리는 프랑스도 선진국이요, 잉글랜드도 선진국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그때는 아니라 17세기 잉글랜드가 선진국이고 그걸 본받아서 이제 18세기 프랑스가 이 흉내내기를 하는 거예요. 몰테르라든가 몽테스키에라든가 이런 사람 다 잉글랜드에 가서 선진국 신사유람단처럼 견학을 하러 갔었다고. 그래서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이 나오는 얘기들도 자기가 영국 가서 잉글랜드 가서 공부한 거 또는 견문한 거 이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써요. 볼테르도 마찬가지.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18세기 계몽주의, 프랑스의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뉴턴이 없으면 불가능해. 그만큼 뉴턴은 중요해. 그리고 19세기에 독일 철학자, 프로이센 철학자, 칸테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그런 점에서 뉴턴은 실제로 근대 세계의 사상의 기본적인 지형을 갖다가 세팅한 사람. 누구냐? 뉴턴이야. 그러니까 킹 오브 킹이지, 킹 오브 킹. 뉴턴. 잉글랜드 하원 의원까지 역임한 사람이야. 알겠어요? 오늘 처음 들었지, 그런 얘기는. 뉴턴은 그냥 어린이 과학 위인전에만 나온 사람인 줄 알았죠? 아, 맞았어. 사과 하나 묻고, 자식이. 그러면 안 돼요. 나도 지금 요즘에 대구에 있는 어떤 분이 보내준 사과를 요새 먹고 있는데 맛은 있더라. 이제 대구 사과도 이제 낙동강에 댐 세워지면 이제 그나마 끝이야.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7월 달에 대구에 있는 그 교사도 대구 경북 지역에 선생님들 연수 토요일마다 4시간씩 강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나한테 사과를 한 상자 보내주셨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낙동강. 이제 대구 사과도 끝입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이게 트위터가 왔더라고. 낙동강 끝입니다. 이제 낙동강에 댐 세워지면 낙동호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조량이 떨어지겠죠. 호수가 많아지면. 일조량이 떨어지면 사과는 끝이야. 근데 지금 대구 경북 사람들은 좋아하고 있어. 지역이 발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도 올해 이제 마지막 사과, 대구 사과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 뉴턴 얘기하다가 사과 얘기를 했군요. 지금. 아, 사과. 이 애플에서 지금 9월 9일날 신제품 발표회가 있어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아, 아이팟 터치에 카메라가 내장되나 안 되나 이걸 보려다가 안 된다고, 나노에만 내장된다 짜증나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보다가 잠도 못 자고. 뉴턴은 17세기 유럽의 슈퍼스타. 뉴턴. 모든 일에. 그런데 뉴턴은 이제 조경민 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물과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학법칙들의 발견은 만물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아직 과학혁명이 기술혁명을 불러오지는 않았고 또한 이에 따라 경제가 변형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확실히 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 조경민 군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고 쓴 것 같지는 않아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변화했는가를 찾아보라고 여기다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여기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몰라지? 어떤 방향으로 이게 변한 것 같긴 한데, 그지? 그녀의 마음이 변하듯이 이렇게 변한 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 중요한 코멘트라. 중요한 멘트라. 지금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술혁명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아직 산업혁명으로 가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변했다. 그냥 거기서, 근데 있잖아, 경민. 거기다 마음이 변했다 그러면 왠지 변심 같잖아? 응? 변심. 응?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사람들의, 거기다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사람들의 심성구조는 변하고 있었다. 이렇게 쓰면 훨씬 멋진 거야. 이게 90점 맞을 걸 97점을 맞을 수 있는, 응? 심성구조는 변하고 있어. 심성구조가 영어로 뭐예요? 누가, 맨, 어쩌? 누가, 여기서 누가 뭐라 했어? 누구? 손들어 봐요. 맨 뭐라고 하는 사람 손들어 봐요, 빨리. 예, 네, 뭐라고? 멘탈리티? 네, 멘탈리티. 사람들의 멘탈리티가 변하고 있었다. 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멘탈리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군. 외면하지 말고 나 좀 봐줘. 블로그라고 불러야 나를 볼 건가? 이군이라고 불러도 좀 봐주라. 멘탈리티가 변했는데 그러면 어떤 구체적으로 멘탈리티가 어떻게 변했을까? 자네는 좀 알만한데? 심성구조는 한 개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일종의 집단적인 의식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체로 관찰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의식이에요. 뭐 어떻게 변했을까? 글쎄요. 자, 또 다른 이군. 네. 은사한테 물어본다. 틀리면 빨리 말하라고 갈고라.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진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또 지금 내가 왜 이거를 이상훈 군에게 물어봤냐면 이상훈 군이 지난번에 읽은 책 중에 코스모폴리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었다고 그랬지. 코스모폴리스 읽어본 사람 손 들어봐. 지금 읽고 있어. 자네는 묻기 전에 말하지 말고 그냥 손만 들어 손만. 아로의 그 고통을 좀 느껴봐. 나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ROTC 학생들 항상 앞자리에 앉혀가지고 언짢 않으면 때리고 그랬어. 안 만든 걸 다행으로. 지금 어디까지 읽었나? 그냥 머릿말까지만 읽었어. 여러분들 이 학생을 아니 이 후보생을 어찌하면 좋겠어요? 어쩔까 어떡할까? 권장을. 응? 빨리 말해. 권장을 치세요. 권장을 치라고 그러는데. 머리만. 자 이상훈 군 지금 코스모폴리스에 읽었다고 그랬지? 네. 그 지금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책 스티븐 툴민의 코스모폴리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말했어요. 꼭 읽어야 돼. 꼭 읽어야 되는데. 심성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코스모폴리스에 나타난 얘기를 근거로 해서 말해봐. 확실성을 추구한다. 즉 데카르트가 확실성을 추구하죠. 확실성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이제 확실성 이 확실성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져? 수학적 그렇죠. 수학적 확실성에 대한 의존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턴이 만약에 우리가 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여기서 여기 지구가 뭔가 땡기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뉴턴이 과학자로서 자기의 그 가오를 세울 수 있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말로 하지 않고 수학 공식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근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 나 과학자입니다. 저 끝내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대를 둔 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 근데, 우리가 근데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학적으로 설명 가능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재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적으로 설명하고 실험을 통해 재현 가능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신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수학적 확실성에 의존하게 되는 것. 요게 권위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권위가. 이게 바로 멘탈리티 변화에서 심성구조의 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과학이 이렇게 중요하다 해도 이것이 확실하다 해도 이것이 이제 공동체 성원의 수용 여부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성원들의 수용 여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17세기에 들어서부터 유럽의 지배 엘리트들은 신적인 권위에 호소하지 않고 자연과학적인 권위에 수학적인 확실성이라고 하는 권위에 바탕을 둔 확실성에 바탕을 둔 자연과학적인 권위에 호소하면서 그 위에다가 사회적인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자연과학은 출발점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태였어요. 근대 자연과학의 발생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놓쳐서는 안 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연과학자 그러면 퀴리 부인 전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예? 하, 뭐 이렇게 나도 읽어서 언손을 확 녹이면서 뭐 삐에를 좀만 참아요. 니미를 뭐 이거 안 돼. 이 생각하면 안 돼.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좋은 의미에서건 나쁜 의미에서건 이번에 나로호를 쐈죠. 저기 저 고흥반도에서 나로호를 쐈단 말이죠.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항공 뭐 있어 하여튼 이름을 모르는데 이게 뭐야? 그게. 연구소 이름 뭐야? 연구소 이름. 네? 아, 항공우주연구원. 예. 네. 그러니까 항공우주연구원 있는 사람들이 하,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십시일반으로 자, 당신 200만원, 난 300만원 우주선을 만듭시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아니죠. 국가 프로젝트예요 그거. 수없이 많은 돈을 거기다 때려 박았잖아요. 그쵸? 거기다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지 과학적인 사건일 수는 없어. 오로지 과학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오로지 과학적인 것은 아니야. 반드시 정치적인 것이 개입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게 근대 자연과학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권위의 원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거예요. 권위 원천에 대한.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가톨릭 국가인 우리가 프랑스 이제 루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하면서 이렇게 이걸 권위로 삼을 수는 없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지식인들은 영국으로부터 두 개를 수입해 드립니다. 하나가 뉴턴, 하나가 로크야. 여기서 그렇게 잘 봐야 돼.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의 지식인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수입해 드려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어떻게 펼쳐 보이고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잖아요. 1789년에 프랑스 혁명. 근데 몽테스키가 1731년에 죽었어요. 볼테르가 1729년 이 무렵에 말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한 50년 전쯤에 영국에 체류했어, 잉글랜드에.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무엇을 끄집어다가 어떻게 소화해서 사회에다 어떻게 전파하는가. 요것을 이제 몽테스키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프랑스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외국에서 지식을 가져다가 선진국에서 수입해다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르치는 것도 외국에서 지식을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존 로크 통치는 This is English class. 이러면서 The threat of government. 그 다음에 할 말 없어 나는. 영어가 안 돼. 그리고 듣는 학생들이 선생님 발음이 엉망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여기가 일본식 영어 강의실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가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 강의를 한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야. 17세기 잉글랜드라고 하는 선진국으로부터 18세기 지식인들이 뭘 가져오느냐? 두 개를 가져왔다 이게. 로크하고 뉴턴을 가져왔다는 거죠. 수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몽테스키외, 몰테르 이런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잉글랜드로부터 이걸 수입해 왔다는 거. 이걸 딱 알아놔야 돼. 몽테스키외를 공부할 때는 이걸 수입했다는 거. 자, 그러면 프랑스는 이제 어떤 상황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연표를 보세요. 나눠줘. 한 권으로 보는 곁에 두는 세계사. 곁에 두는 세계사. 이거 내가 이게 필독도서라고 내가 말했죠. 필독도서 이거 4만 원입니다. 내 값을 말해주는 이유가 사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 지은이들이 많아가지고 이 지은이들이 이게 얼마 많이 못 볼 것 같아요. 많이 팔아도 어쨌든 곁에 두는 세계사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는 오늘 저 예 입장할 때 받은 거 1688년에서 1692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 이때가 이 몽테스키외의 생물 연대를 보면 몽테스키외가 1689년에서 1755년까지 살았습니다. 1689년에서 1755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연표는 몽테스키외가 태어나던 무렵 얘기죠. 이때가 바로 언제냐? 루이 14세가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몽테스키외는 바로 프랑스 절대왕정, 유럽의 절대왕정은 프랑스밖에 없어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절대주의 통치를 이루었던,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도 가장 센 왕노릇을 했던 루이 14세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몽테스키외는 굉장히 우리로 치면은 박정희 시대쯤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962년에 태어났는데 제가 제 젊은 날은 박정희와 함께 저는 지냈습니다. 네? 유신헌법 배워서 대학 시험 봤습니다. 끔찍하지? 네? 통일주체 국민의원은 몇 명 뭐 이런 거 미쳐.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렇게 사회문화 시간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해요. 그거를 외우기 싫어가지고 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외운다는 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네? 지금 뉴라이트가 역사 교과서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슷한 짓이죠, 그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기 80년대를 전두환 노태우 이 시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노력하지 않으면 권위주의적인 이 멘탈리티와 태도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동시대의 그 또래들을 만나면 잘 안 맞아. 이게. 저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진짜로. 이걸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 또래 이 형제들이나, 이렇게 보면, 회사에서도 이렇게 40대 중반, 50대 초반 아저씨들, 이렇게 보면 좀 귀찮지. 좀 이게 대화가 좀 잘 안 되죠. 그죠? 바카스 그 광고에 나오는 분은 좀 착한 분이고.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왜? 몸에 뱉기 때문에. 근데 몽테스키외는 168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봅시다. 잉글랜드 명예혁명 성공 후 권리장정 선포. 이제 컨텍스트를 알아야 되니까 연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권리장 이 명예혁명이 성공 후 권리장정을 선포했다. 그러면은 제임스 2세가 망명하고 권리장정을 선포했다.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보면 존 로크 종교적 관용에 관한 서한을 저술함. 그다음에 아, 조선에서 일어난 일을 갖다가 좀 신경 쓰지 맙시다. 조선은 지금 깎아봐요. 구멍 좋아요. 신경 쓰지 맙시다. 일본은 지금 나가사키에 상관을 설치하고 나가사키에서 상관을 설치했다. 이제 상업 거래를 하는. 그다음에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오레아네공 빌렘 3세를 왕으로 추대함. 권리장전을 승인. 왕권에 대한 의회 권력의 우위 확립 이렇게 돼 있죠.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겠어요? 밑줄 쳤어요? 예, 줄 안 친 사람 있는 볼라. 이거 안 치려다가 지금 이렇게 딱 내가 오니까 막 치고. 지금 이 연표를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들만 중심으로 나와 있으니까 루이 14세 아우구스부르크 동맹에서 포위된 정세를 만회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팔츠 선제우령의 계승권을 주장하며 팔츠 계승 전쟁을 일으킴. 해군이 조선소를 건설함 이랬죠. 이 루이 14세가 이제 드디어 팔츠 계승전쟁을 일으키면서, 루이 14세가 팔츠 계승전쟁을 일으키면서 아주 이제 여기저기 이제 정복전쟁을 갖다가 시작을 합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루이 14세 알아요? 루이 14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 있지? 짐이 곧 국가다. 그죠? 나가 국가요? 이런 말입니다. 네. 그거를 이제, 뭐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아, 사람들이, 이거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짐이라는 게 어깨에 짊어지는 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왜냐하면 한국의 역사 드라마에는 짐이 안 나오라 과인이 나오거든. 짐은 황제가 황제가 짐이니까. 과인이 국가다 하면 좀 알만한도 한데, 짐이고 국가다? 그럼 국가가 짐을 졌나? 뭐라지? 그러니까 이걸 쉽게 우리말로 옮기면, 나가 국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국가다 그런 말은, 내가 국가라는 말 있잖아요. 이 말 굉장히 저 잘 알아둬야 되는 말입니다. 이게. 국가의 영토가 있어요. 중세 퓨달리즘에서는, 중세 퓨달리즘에서는 왕의 직영지가 있으면 백작, 뭐 가령 뭐 켄트 백작당, 그 다음에 에딘버러 공작당, 그 다음에 뭐 말보로 후작당, 이런 식으로 나뉘죠. 그죠? 중세시대에는.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들하고 왕하고 서로 보호와 세금을 공납하는 쌍무계약을 맺잖아요. 그럼 이때 이 땅은 뭐냐? Their wealth가 되겠죠. 그들의 말하자면 재산이 되겠죠. 그들의 재산. 그러면 만약에 이 왕이 루이 14세처럼, 그러니까 짐이 곧 국가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만약에, 야, 니네들 말이야, 까불지 말고 궁정으로 그냥 들어와. 그리고 요 땅 다 내가 할랜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땅은 내 땅.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짐은 곧 국가다. 이런 말입니다. 이 땅이 다 내 거다. 이해가 되세요? 내 거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 마이 웰스죠. 예? 절대 왕정 국가에서는. 그러면 빌렘 3세를 갖다가 추대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요러고 있다가 와 귀족들이 막 싸우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됐어. 통일이 됐는데 여기 살고 있는 부르주아들이 자기 땅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뭐야? 우리 공동의 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커먼웰스라는 말이 국가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내용은 뭐 공동의 재산이란 말이잖아요. 공동의 재산. 시민들 공동의 재산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반도 땅덩어리는 국민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국민의 재산.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 해도 이 땅은 이 땅 전체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네이션, 국민, 요 테리토리, 이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이 국민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짐이고 국가다라고 하는 것은 커먼웰스, 잉글랜드에서는 존 로크의 책임은 커먼웰스라고 부르죠. 자기 나라를. 공동의 재산으로서의 국가. 근데 프랑스는 커먼웰스가 아니라 루이 14세 한 사람의 재산인 국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치 계승 전쟁,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가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명한 사건이 1690년 조선에서 일어납니다. 조선 역사 500년의 제일 중요한 사건. 수없이 드라마로 다뤄진 희빈 장씨 왕비 책봉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이걸 알면 중요한 일이로구나 했을지도 모릅니다. 숙종의 국가로구나. 저기는 이렇게 했겠죠. 희빈 장씨를 왕비에 책봉함. 아, 이게 정말 경호년 일이로군요. 그러니까 이 조선 역사 500년의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지. 드라마로 제일 많이 다뤄졌거든. 이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저 TV 드라마에서 이 장희빈에서 주인공을 맡은 여자들이 떴어요. 장희빈에서 이미숙도 장희빈에 나왔던 있죠. 그죠? 이미숙도 나왔고 어쨌든 좀 때깔이 좀 갖춰진 여자 배우들은 일단 장희빈은 일단 옥소리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니야. 예? 옥소리는 저의 취향일 뿐입니다.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 최근에는 누가 나왔죠? 김혜수가 한번. 아, 그때 이후로는 이제 장희빈 드라마가 안 만들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장희빈 그만해라, 김혜수 나오니까 이제 나올 사람이 없나 보다. 그래서 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혜수의 역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를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은퇴. 아, 김혜수도 좀 이렇게 좀 뭐야 싸이월드 미니홈피 이런 데다가 한국이 너무 싫다 이런 거 좀 쓰면 좋겠어요. 다구리 나가지고 쫓아버리기 뚱뚱해가지고 하여튼. 아, 왜들 이러세요? 아, 그럼 김혜수가 날씬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제 실물 봤어요. 저도 실물 봤어요. 김은수 레포트 채점 했었어요. 네? 엉뚱해요. 엉뚱해. 아, 그 문제는 더 이상 논의가 안 될 필요 없죠. 지금 김혜수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 내가 기억해놨다가 레포트에 정말 욕먹습니다. 레포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분야에, 이 분야는, 이 강의실 내가 저기 권력자니까 내 말을, 그 문제는 좀 들어주세요. 탤런트에 뚱뚱한 건 날씬하면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희빈장 씨가 왕비에 책봉된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김혜수 때문에 놓치고 있었어, 지금.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1세 실권을 잡고 친정을 시작하면 이랬는데, 표트르 1세가 바로 그 유명한 표트르 대제죠. 지금, 러시아의 그 대통령하다 총리로 내려앉은 사람, 푸친. 푸친이 레닌그라드 대학 출신인데, 레닌그라드 시장인가 뭐 당석인가를 했었어요. 서기장인가. 근데 자기 집무실에다가 표트르 대제 초상화를 그려 붙여놓고 있답니다. 지금 푸틴이 말하자면 자기 롤 모델로 표트르 대제를 생각한대. 이게 그 나라에 말하자면 계몽군주였잖아요. 러시아에. 그러니까 이 표트르 대제가 러시아 사람들에게 주는 이 이미지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공산주의 세월을 그렇게 겪었어도 표트르 대제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존 노크가 인간오성론과 시민정부론을 저술함. 그 다음에 호이겐스의 광학개론을 출판함.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면 잉글랜드와 네덜란드가 라호그 전투에서 프랑스 해군을 격파함.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프랑스 팔츠 계승전쟁을 일으키고 해군이 조선소를 건설했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 해군을 격파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몽테스키에의 탄생 전후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면 싹 보기에도 잉글랜드가 선진국이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프랑스는 루이 14세가 계속되는 정복전쟁에 실패를 해요. 그러면 정복전쟁에서 실패를 하면 자연스럽게 만수 같은 놈들이 있어가지고 재정을 걸덜내죠. 재정 파탄. 돌아온 만수. 아우, 정말. 우리 진주광 씨 가문에서 정치네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10월 19일 날 창원에 밤에 강연하러 갈 일인데 창원 들렀다, 진주에 좀 들러서 정치네 말씀 좀 드려야겠어요. 나라를 거덜내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재정을 파탄나고 그 다음에 재정이 파탄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세계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세계사를 읽으면 지금이야 이제 왕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세상이지만 세계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라가 기울어져 갈 때 이런 나타나는 어떤 증세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뻘돈들을 써요. 네? 뻘군 데다 돈을 써. 뻘돈이라고 그러지. 뻘짓하는 데다 돈을 써요. 그걸 요즘에는 그걸 삽질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게 삽질이 아니라 뻘돈이었어요. 정복전쟁에 이제 뻘돈 써. 그러면 재정 파탄나. 재정이 파탄나면 재정을 보충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억압적이고 불평등한 과세가 이어져. 딱 요 프로세스가 가는 거야. 그러면 조세 저항이 심해져. 사람들이 사실 박정희 때 중앙정부부 지하실에 끌려가고 그 고문당한 사람 그리 많지 않고, 예? 한 집 건너 한 집이었으면 벌써 난리 났었겠지. 밀란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랬는데 왜 그 시절에 그렇게 견뎠느냐. 그래도 조세 저항이 별로 없었거든. 세금을 많이 안 떼고. 이게 심각해. 그러니까 항상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것이 느껴지면 사람은 잘 못 견뎌요. 한 대 맞고 말지. 그지? 건우, 너 지갑에 얼마 있니? 1250원 있어? 50원만 남기고 나 주라.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냐? 선생님, 차라리 절 때리세요. 그렇게 말하지. 그지, 아가? 어, 봐, 이러잖아. 어린애기들도 다 이렇게 조세저항이 있어요. 이게 이 순서가 이래. 근데 이제 딱 그렇게 되면 사회에 그 사회에 불안한 말하자면 뭔가 불만이 불만 세력이 생기잖아요. 불만 세력이 생길 때 바로 이제 뭐가 되냐? 사회 철학 이론들이 등장해. 사회 이론들이. 사회 비판 이론들이. 근데 그 사회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봤자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 시대만 해도 절대 왕정식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중심이 되는 사람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 왕정 밑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른바 상층 부유함의 정도로 해서 상층이 아니라 지식의 정도에서 상층, 상층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이론의 수입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지배 시기에 우리나라의 말갱이 공산주의자가 제일 많이 사는 도시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알아요? 아세요? 네? 대구입니다. 대구. 동방의 모스크바였어요. 대구의 별명이 동방의 모스크바야. 근데 한국전쟁 거치면서 완전히 우리가 그런 걸 진짜 묻었다고 하는 거죠? 완전히 묻어버렸지. 박정희 형이 박상희야. 박상희. 박상희. 김종필이 저 장인. 박상희. 근데 박상희가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최고 그 공산당 지도자였어요. 그 대구 폭동 났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빨기 평생 동안 빨갱이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동방의 모스크바가 대구였어요. 대구. 근데 왜 그랬느냐? 일단 잘 사는 사람이 많아. 대구 지역에 일제 시대 때 못 배운 사람들 일본어를 알아야 공산주의 이론을 읽을 거 아니에요? 일본어로 번역된 걸. 근데 지금 남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 시문의 총목수를 생각해봐요. 예? 여러분 한글을 배웁시다. 이렇게 이 시절인데 지금 알아. 예? 시문의 상록수. 총목수 아니에요. 상록수. 상록수. 그러니까 지금 농촌 계몽운동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알아야 그 외국에서 들어온 공산주의를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어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배운 사람이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 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빨갱이들이 제일 많았어. 그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구체적인 통계를 내봐야 알겠지만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이 전개 과정 이런 걸 보면은 농민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데하고 공산주의 운동이 공산당 이론, 공산주의 이론가들이 많은 곳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프랑스를 갖다 이해하려면, 이때 프랑스를. 다시 말해서 조선반도 안에 이 한반도에 그 이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있어도 그들이 이걸 했을 때 과연 실현할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느냐? 없단 말이죠. 그냥 선진 이론을 들여오고 있을 뿐이라. 마찬가지로 존 노크의 이론과 그 다음에 뉴턴의 자연과학 이런 것들이 프랑스로 수입돼 들어오는데 볼테르 같은 경우는 한 3-4년 정도 잉글랜드에 체류를 했고 몽테스키에도 3-4년 정도 잉글랜드에 체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는 사회개혁을 이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회개혁을 진행할 수 있고 왕을 갖다가 왕에게 협상을 하고 할 수 있는 권리장전까지 선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세력들이 이런 제도를 시행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게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17세기 잉글랜드에서는 그렇게 과격한 이념이 아니야. 근데 18세기 프랑스로 오면은 이성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 딱 입 밖에 꺼내면 어떻게 돼? 왕이 잡아 족친단 말이야. 계몽주의 시대만 해도 검열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잉글랜드에서는 지극히 건전하고 심지어 보수적이기까지 한 자유주의 이념이 18세기 프랑스에서는 17세기 잉글랜드에서는 달리 과격한 급진적 정치적 이념이 되는 거예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절대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요 상황이 바로 몽테스키에가 처한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기본적인 상황. 그러니까 우리도, 저도 서양 이론을, 서양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항상 그 생각. 지금, 만약에, 하우마스가 90년대, 90 몇 년에 왔었지, 한국에? 93년인가? 유르겐 하우마스라고 여기 독일의 학자 있어요. 유르겐 하우마스가 93년도에 한국에 왔었습니다. 서울대 문화관 강당이 가득 찼었어요. 또 왔었어요. 작년에가도 왔었어요. 이번에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하우마스 이론이 최신 이론이야, 90년대 초에. 제가 90년대 이게 해결 전공했는데, 해결하니까, 아, 요새는 하우마스야? 다들 그래요. 그랬어요. 하우마스? 이름이 너무 긴데?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저는 이름이 긴 사람 안 해. 칸트, 해결 두 글자 이상은 하기 귀찮아. 쓸데 귀찮아. 그러니까 하우마스. 아, 이름도 여기 어려운데?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외국에 독일이나 프랑스의 최신 이론들을 수입해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그 이론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 나라에서. 의사소통 이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왔어. 독일은 의사소통이 잘 되는 나라야. 간단하게 말하면 누가 아,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러면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는 나라가 아니야. 싸가지 없이 뭐 이런 게 없어. 어?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임마 엄마 좀 더 먹고 와. 이런 얘기 한다고. 이 새끼 고등학생이 막 이러고 이러잖아요. 이게 의사소통이 안 돼. 일단 서로가 동등한 인격체로서 안 돼. 이 새끼 봐라, 이거 머리 긴 거 봐라, 이러잖아요. 예, 초등, 중학교에서. 그러니까는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이게 성립이 안 돼 있어. 일단은 근대 아주 기본적인 개인주의도 세팅이 안 돼 있는 나라에서 뭐 커뮤니케이션은 무슨 커뮤니케이션? 주먹 센 놈이 이기는 거지.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팔뚝심을 기르는 게 중요한 거야. 날마다 팔뚝심을 해야 돼. 그 나라 이론은 그 나라의 콘텍스트를 이론이 조금씩이라도 묻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왔을 때는 한국의 콘텍스트에 갖다 넣어가지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재해석을 하려면 번역을 해야 되고, 번역을,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번역도 안 하고 계속해서 제가 만약에 영어로 계속 찌부리고 막 풀어, 독어 막 이렇게 막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 발표 굽다 그러겠지. 이걸 영어 원문을 써주면서도 요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말을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민족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민족 그러면 이게 거의 동포 개념이거든요. 그죠? 결례 제일 동포 이 개념이잖아요. 독일 사람, 이게 프랑스 사람도 이 개념 없어요. 피를 나는 민족 개념. 그러니까 이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이걸 우리가 이해하는 민족 개념으로는 절대 이해 안 해요.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에서 네이션 써가지고 민족, 피를 나는 형제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요 극우파예요. 그거는 독일에서 그러면 잡아가요. 그건 위헌이에요, 위헌. 내셔널 독일에 나치 독일 있잖아요. 나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근데 걔네들이 게르만 민족을 내세웠잖아요. 한 번 되었기 때문에 독일에서 민족이라고 우리 그 피를 나눈 민족들끼리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뭐예요? 신나치예요. 구급파예요.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되는 금기어라고요. 이거. 근데 우리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쉽게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얘기하잖아요. 조그만 혼혈하라는 거 이거 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피를 나는 동포 개념으로 민족 개념을 이해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국민으로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번역을 해서 충분히 이 상황에서 설명을 해내야 돼. 근데 이거 하우마스가 알겠어요? 하우마스가 여러분들 의사소통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싸가지 없이 이렇게 말하지. 안 돼버려. 안 돼버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한국에서도 이 21세기 한국에서도 일어나듯이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로크나 뉴턴 이런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한 자리 잡은 사람들인데 로크나 뉴턴이 보편적인 이성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급진적인 정치 이념의 토대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지금 제가 21세기 한국에서 외국 이론을 들여오는 경우하고 17세기 잉글랜드에서 18세기 프랑스로 넘어가는 경우를 지금 계속해서 대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듣고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 얘기를 할 때 외국에서 되는 것하고 여기서 되는 것, 이것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결국 지식 수입 국가밖에 없어. 서양에서는. 그리고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문헌도 한문을 모르면 접근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받아들여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1800년대 중반까지 갈 때로 거의 한 200년에 걸쳐서 프랑스도 영국적인 시스템으로까지 갑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 이게 이 수입해서 쓰는 것. 그러니까 이 당시 몽테스키에뿐만 아니라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에도 이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 지식인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상층 부르주아 계급. 상층 부르주아 계급이었어요. 아니면 귀족 부인들의 살롱. 귀족 부인들의 살롱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중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들에게 이걸 전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이 비밀이 이제 거기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졌느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지성자적인 탐구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잉글랜드의 로크와 뉴턴을 수입해 들여오긴 했지만 이것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대중적으로 널리 퍼져서 사회의 저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진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게 몽테스키에가 태어날 당시 전후 한 프랑스의 상황. 그러면 몽테스키에는 이제 1689년에 태어나서 1755년에 죽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이 사람도 잉글랜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보니까 잉글랜드에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이걸 수입을 하죠. 했는데, 아, 잉글랜드의 정치제도 굉장히 좋구나. 그런데 가만히 내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라 할지라도, 그 정부와 법률이 보편적인 이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상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그것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몽테스키에는 거지 곧대로 직수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름대로 변형을 시킨 거죠. 그것이. 다시 말해서 환경상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첫째 이제 몽테스키에가 고려하는 것이 뭐냐면 보편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법률과 정부가 있어야 법률과 정부 제도가 있어야 되지만 환경상의 구조와 기능에 따라서 그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환경상의 구조와 기능에 속하는 게 뭐냐? 첫째, 물질적 재화의 생산 양식. 이건 이제 이미 결론을 말해주는 건데 알아두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첫째, 물질적 재화의 생산 양식. 그 다음에 정신적, 도덕적 기질과 성향. 인민들의 정신적, 도덕적 기질과 성향. 이 두 가지를 뚜렷하게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러면 법의 정신을 잠깐 펴십시오. 83페이지를 폈어요. 이 법의 정신 83페이지를 폈어요. 83페이지 아니라 저 114페이지를 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후로 이보다 더 목차가 긴 책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쩝니다. 아주 114페이지를 펴세요. 부록이에요. 차례가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법의 정신 차례 부록이야. 자, 제1부 1편 법부터 시작해서 이걸 외울 수가 없어요. 몽테스키에도 못 외웠을 거라. 한번 읽어볼래요? 이 책의 목차, 이 법의 정신 차례 한번 읽어볼래요? 이렇게 말하면 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죠. 읽다 숨 넘어가 버려. 지금 1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39페이지까지가 법의 정신의 차례입니다. 너무나 길지? 너무나 길어요. 권호 한번 읽어볼래? 아가 한번 읽을까? 선생님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 이거는 한두 페이지라면 읽겠습니다만은 차례가 물경 2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리가. 그래서 저도 늘 보기는 하는데 뭐가 어디 있는지를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저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차례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래서 지훈이가 해제에다가 법의 정신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알려주세요. 83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해제를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차례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법의 정신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이 책의 내용은 대단히 광범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이보다도 더 광범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구 고전들 중에서 고전으로 알려진 책들 중에 몽테스키가 최고 같아. 이게 거의 블로그 하루에 포스팅 하나씩 꼬박꼬박 하는 이런 거의 그런 최고야 최고 숫다쟁이야. 숫다쟁이 이게 숫다쟁이 이게 보면은 약간 베브리코에다가 숫다쟁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름이 기니까 그런지 보겠습니다. 법의 정신 대체로 여섯 부분 내용의 광범위함 때문에 구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이 있지만 이게 문헌학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이걸 따지는 건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법 일반에 대해 서술하고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의 세 가지 정치체제와 법의 관계를 논하는 제1부.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1부는 뭐냐? 정치체제와 법의 관계를 논한다. 그 다음에 제2부 정치적 자유와 국가와 시민의 안전을 다룬 제2부. 이게 대체로 좀 중요해 보이죠? 제3부 법과 기후, 토질 그리고 국가의 일반 정신의 관계를 논한 제3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여기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1부, 2부, 3부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 우리나라의 고전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 내가 이 몽테스키의 전체를 다 읽고 번역을 하리라 하고 한번 덤벼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한테 만약에 저 이래볼랍니다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겠어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 발췌본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 우리나라 역시 고전 번역이 엉망이야 이렇게 발췌본밖에 없단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네? 힘주어 해야 될 것과 힘쓸 필요 없는 것들은 딱 구별해야 돼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마르크스 엥겔스의 전집이 마크스 엥겔스 베르크에서 독일어로 MEW라고 하는 MEB라고 읽습니다. 건호 이거 읽어봐. BMW요. 아이고 BMW? BMW라고 왜 안 읽어? 예? 네 BMW라고 안 읽고 독일에서 그렇게 아 독일에서 만든 차니까 BMW 너무 잘난 척한다. 그냥 BMW라고 읽어. 어? 알았어? 예. 꼭 그냥 꼭 그냥 파리 그러면 될 거 꼭 파리라고 하는 푸조 그러면 될 거 푸조 이런 그냥 드레주 그러면 될 건데 드레주 가진 없게 하여튼 내 앞에서 발음 지나치게 원어민에 가깝게 하면 혼나요. 마크스 엥겔스 베르케 에메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크스 엥겔스 게잠트 아우스가베 그래서 내가라고 읽는 이 두 개의 전지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크스 엥겔스 콜렉티드 웍스 그래서 이거 영어판으로 된 것도 있고 이게 이제 독일어판으로 된 게 이겁니다. 근데 제가 번역한 경제학 철학수고라고 하는 마르크스의 책이 있어요. 노트가 저는 마크스 엥겔스 이렇게 요것에 근거해서 번역을 했어요. 마크스 엥겔스 게장트 하우스갑에 메가판에 근거해서 번역을 하면 분량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요게 먼저 나오고 요게 나중에 나왔는데 나중에 발견된 초고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다 들들들들 이렇게 모아서 게잠트 아우스 가베를 만들어놨어요. 예, 베르케는 전집이라 책들이란 말이고 게잠트 아우스 가베는 때에 묶은 이런 말입니다. 게잠트가 독일어 게잠트가 우리말로 때에 묶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경제학 철학습을 번역할 때 요것에 마크스 엥겔스 베르케 MMF판에 근거하느냐 메가판에 근거하느냐에 따라서 분량이 달라요. 그런데 핵심 내용은 메가판을 보나 MMF판을 보나 똑같아. 그러니까 메가판을 갖다 놓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만들 필요가 없이 딱 MMF판에서 이만큼만 번역해서 내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강요 씨 번역은 메가판을 참조하지 않은 듯하여 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 누가 몰라? 네? 법의 정신 누가 이렇게 아 이거 발췌본이야 후져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 왜냐? 목차도 이렇게 긴 책을 네? 평생 걸쳐서 누가 해?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다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는 인터넷에서 굴러다녀. 근데 이걸 가지고 번역이 어떻네 저떻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라디노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해.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가지고 뭔 얘기 할 때 운원학적인 것에 붙어서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자본론도 김수현 교수가 영어판으로 번역한 비봉출판사 판 있죠? 그거 읽어도 돼. 1년 내내 비봉판이 좋으냐 이론과 실천판이 좋으냐 길판이 좋으냐 1년 내내 그 짓을 싸워. 그거 하는 동안에 자본 읽는 게 나아. 내가 아는 어떤 전직 마르크스주의자는 막스로 쓸 것이냐 마르크스로 쓸 것이냐 갖고 맨날 싸워. 걔 블로그는 자본이냐 자본론이냐 이거 싸울 시간에 읽는 게 낫지. 마르크스 저는 이렇게 마르크스라고 씁니다. 이렇게 마르크스 그러면 왠지 쎄보여가지고 왜 마르크스에 그럼 쎄보이잖아 그냥. 그리고 그 한글 표지로 풀면 이렇게 한글 표기에는 카를 마르크스 이렇게 써요. 독일어 발음에 제일 가까운 게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마크스도 아니고 마르크스예요. 근데 카를이라고 써요. 근데 저는 카를이라고 안 써요. 칼 마르크스 이렇게 쓰죠. 쎄보이잖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쎄보여. 칼 마르크스가. 어때? 칼 마르크스가 쎄보여. 칼 마르크스가 쎄보여. 칼은 쎄보이지. 그치? 그 다음에 한글 표지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이거 표지는 표기는 애덤 스미스예요. 저는 출판사에서 책 낼 때 편집자가 이 책 낼 때 제 편집자는 다 알아. 제 책 편집하는 사람들은 애덤 안 하겠습니다. 아담이야. 나는 무조건 아담. 쎄 보이잖아. 쎄 보이면 됐어. 이거 갖고 논쟁할 시간 없어. 그렇죠? 그냥 그 시간에 경찰수고 읽고 자본론 읽으면 자본이면 어떻고 자본론이면 어때? 그냥 읽으면 되지. 비봉판을 읽든 길판을 읽든 강신중 아 물론 강신준 교수가 번역한 길판은 읽지 마세요. 그 번역 별로예요. 차라리 비봉출판사에서 나온 김수현 교수가 번역한 영어판에서 번역한 거 있죠? 그걸 읽어요. 왜? 김수현 교수가 해설서도 썼잖아. 잘 알잖아. 강의도 많이 했잖아. 강신준 교수는 자본론 강의한 적 없어. 그러니까 좀 되는 분들은 영어판을 읽든지 독일어가 안 되면. 그럼 돼. 그걸 가지고 그냥 계속 싸워. 어딜 가나 칼 마르크스 이 관련된 좌파 관련 블로그에 가보면 그지 이상지. 저거 잘 몰라? 아닌데 지금 안시간 지금 가담한 적 있는 것 같아 지금. 눈빛 안 좋아. 저도 한 2개월 정도 했었죠.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아무려면 해결 철학 연구에서 박사학위 받고 마르크스 책 번역하는 사람이 이런 거 고려 않고 했겠어? 그래서 제가 어떤 양반 블로그에서 그런 논쟁이 오래길래 제가 밑에 썼어요. 님의 번역본이 기대됩니다. 그럼 딱 떨어져. 번역해서 내놓으라지. 번역이 후지면 네 걸 해놔 해봐.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만만하질 않아. 그 다음에 4편, 4부, 5부, 여기 6부, 이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 85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85페이지 그림. 요 그림을 머릿속에 담으세요. 동글벽 1000화. 중요하다고. 중요. 별표. 별표, 빨리, 별표. 책을 빌려온 건지 자기 건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별표를. 그 보세요. 퍼펙트. 그렇지. 이 그림을 이제 잘 봐두세요. 이 그림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해봐.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이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거면 끝이야. 이렇게 뭐냐면, 아, 요새 법의 정신 배운다면서 동대문 정보학과 도서관에서, 그럼, 배웁니다. 그러면은,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배워요. 그러면,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을 한마디로 뭐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 귀찮으니까. 응? 상훈아, 알겠지? 네. 이 그림을 딱 보여줘. 이 스캔을 떠가지고, JPG 파일로 이렇게 스캔 받아가지고, 휴대폰에 가지고 있다가 그림을 보내줘 버려. 끝이야, 그러면. 알겠죠? 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 85페이지 요 그림 있잖아요? 요것을 갖다 쫙 읽고, 85, 86페이지 요거를 좀 다음 시간에 역자 해제 부분을 살짝 읽어오세요. 오늘 숙제 뭐였어요? 독서란 무엇인가?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악의 기준은 이미 나왔어요. 빨대. 독서는 빨대다. 이거 최악의 기준 나왔는데, 그보다 3등급 정도는 이상 되는 걸로 써야 돼요. 예, 수고들 하셨어요.